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신상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신상을 보게 됐던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신상의 예언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보게 된 데에는 느부갓네살과 유대 나라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들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과의 특별한 역사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과정을 이 신상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의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방 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 나라들입니다. 이방 나라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이방인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인 하나님의 본 자손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의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신상의 예언에 대한 지식을 확실하게 아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하고 중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신상의 예언을 알아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본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그 바벨론은 갈대아 지방에서 작은 도시 국가로 존속하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기원전 626년경 신바벨로니아로 성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 그 아버지인 나보폴라살 왕이 세웠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보폴라살 왕이 기원전 605년, 그러니까 자기가 나라를, 신바벨로니아를 건설하고서 약 한 20년경 통치하다가 기원전 605년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 아들, 나보폴라살 왕의 아들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왕의 등극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신상의 예언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부터 이루어지는 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5년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등극을 하고 2년 후에 어느 날 밤에 신상의 꿈을 꾼 겁니다. 신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형상을 한 모양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아주 특이한 그 모습을 한 그런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꿈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인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꿈은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7절에서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왕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를 주었고 당신에게,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고 그리고 꿈도 꾸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과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관계길래? 어떤 관계길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고 그에게 꿈을 줬을까? 궁금할 겁니다. 근데 그 관계를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예레미야 27장 6절하고 예레미야서 27장 6절하고 그 다음에 같은 예레미야서 25장 9절에 보면 두 군데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6절하고 같은 예레미야서 25장 9절을 볼 것 같으면, 거기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종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나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면 느부갓네살 왕의 육신은 이방인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느부갓네살 왕의 뭐가 종일까요? 그 영혼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영혼이 하나님의 종,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나 그 계통에 사람의 영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느부갓네살 왕으로 세운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일을 시키고 바벨론 나라를 운영하게 하고, 그리고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전부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대충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을 한 이후에 바로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 나라를 점령을 해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유대 나라의 정신적 또는 그들의 생태적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 파괴하고 또 그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탈취해가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도 유대나라 사람 중에서 쓸만한 사람은 다 바벨론으로 붙잡아갔습니다. 포로로다가. 그리고 바벨론에 남겨놓은 것은 그저 쓸모없는 사람,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 농사나 하고 지낼 수 있는 그런 그 하류층 사람들만 거기 남겨놨던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다 잡아다 죽여버렸습니다. 거기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 그걸 설명하려면 기니까 생략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바벨론 나라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성소까지 없애버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른 인간들이 하나님의 성소와 또 지성소에 있는 기물들과 또는 십계명과 그룹 천사들을 훼파하고 망가뜨렸다고 가정합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뭐 두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다 그 죽였을 겁니다. 살아남을 수 없죠. 근데 왜 이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나라가 하는 일은 그냥 방치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시킨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그걸 그냥 놔뒀던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그걸 시켰을까요? 궁금하시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각종 모략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해든지 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 영혼들이 다 죽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 율법을 준 것도 뭐 그들을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복을 받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게 해가지고 그 영혼들이 죄를 져서 사망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안 믿어지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랬을 수가 있겠는가?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요. 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볼 것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율법에 대해서. 그런즉 모세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모세율법이 왜 생겼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죄를 졌기 때문에 그걸 더해준 거라는 거예요. 왜 더해줬을까요? 원래 그 이전에는 모세율법이 생기기 전에는 할례만 받으면 됐던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할례만 받으면 됐던 겁니다. 간단하게. 그런데 할례 외에 620가지의 엄청나고 복잡다단한 그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그들이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죄를 범해서 그 영혼이 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랬습니다.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천사.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는 영들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러니까 그 천사들 복수입니다. 그럼 천사들이 준 겁니다. 율법을. 그럼 천사들은 복수니까 누가 어떤 사람들이 그걸 이스라엘 민족에 줬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신분뿐이 되어가지고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중계자입니다. 중계인의 손을 빌어서 베푸신 것인데 중계인은 모세잖아요. 그래서 베푸신 것인데 약속의 자손이 50가지만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을 올 때까지 약속의 자손이 올 때까지만 이 모세율법을 지키도록 준 것인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벌로 모세율법을 더 준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벌로 주었는데 그럼 벌을 주는 거니까 좋은 게 아니겠죠. 그럼 무슨 벌을 위해서 그걸 줬느냐? 모세율법을. 로마서 5장 20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게 바로 모세율법을 더 보태준 그 벌입니다. 어떤 벌인가 하면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그 율법을 더 해준 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더 준 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줬다.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할례를 지키지 않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걸 더 줬다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그럼 그들이 범죄를 안 하도록 하는 율법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범죄를 더 짓게 하려고 줬다는 거예요. 가제나 못 지키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더 못 지키게 해가지고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근데 범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사망한 거죠.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사망하는 거예요. 죄를 하면,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죄를 더하게 하려고 모세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죽으라는 거죠. 죽으라고 그렇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야 됐습니다. 그 영혼을 다 죽여야 됐던 거예요. 참으로 이상하죠.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갖다가. 왜 그런가? 시므리서 9장 27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른 데로 이야기가 번지는 것 같지만 조금 참고 들어주십시오. 시므리서 9장 27절에 보면 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영혼들을 다 죽여야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시므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사람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기독교회들은 이 사람을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 육신이 인간들의 육신이 한번 죽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걸. 아주 무식한 일이죠.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백성이 된 사람들의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 육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많게 하리니 사람들을 많게 할 것인데 곧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스라엘 족속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이 지구의 인류를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에 대한 뜻을 올바른 뜻을 몰랐기 때문에 지난 수천 년 동안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전혀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풀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얘기하는 사람은요, 누굴 얘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뒤가 얘기가 맞는 겁니다. 이제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 즉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은 반드시 한 번은 죽도록 하나님이 정해놨다. 반드시 죽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반드시 죽이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럼 이게 육신이 아니라는 게 그 뒤에 이제 입증이 됩니다.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죽은 뒤에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까지 전 세계 인류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아 지옥 간다. 그렇게 가르쳐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그랬어요. 그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니라 그랬어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게 언제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한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 예수의 이름 받지 않은 자들이 그 않는 자들은 다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육신이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네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손과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손과 발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지옥엔 뭘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손과 발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죽은 송장이 또 그 영혼이 자기 손과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육신은 이미 죽었는데.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육신이 있을 때에 육신이 있을 때에 가는 것이요. 지옥도 육신이 있을 때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 심판은 언제 하는 거예요? 육신이 있을 때 심판하는 겁니다. 육신이 살아 있을 때. 근데 그 다니엘서 9장 27절을 육신이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까? 한심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영혼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한 번 죽게 만든다는 거죠. 뭘 해가지고? 범죄해서.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법을 준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얘기가 이제 다른 대로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세운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파괴하고 제사장들을 잡아다 죽이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죄를 범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뒤에 설명이 쭉 나옵니다만은 바벨론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장장 한 600년경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범죄하도록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독립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방 나라의 식민지로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근데 그 전지전능한 분이 바벨론 왕이나 또는 메디아나 페르시아 왕이나 또는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나 또는 로마의 군대를 이길 수 없었을까요? 그들을 멸망시키고 유대 나라를 독립시킬 수가 없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독립을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들이 다 죽는 거죠. 그 영혼을 다 죽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매우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예언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의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요, 좋은 호기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럼 본래 이 바벨론은 갈대아의 세력을 잡고 있던 아수르, 그 아수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에서부터 그 시대는 이제 원시 시대니까 많은 그 나라의 술사들,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뭐 무당, 무슨 도사,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왕정을 보필하고 또 이제 보통 사람보다 능력이 월등하니까 또 왕들도 그들에게 의지해가지고 자문을 받고 그리고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세력화됐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 나부폴라살 왕 때도 역시 이제 그들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그런 세력이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으로서는 그 세력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그 술사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놓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지시를 합니다. 내가 어저께 밤에 꿈을 꿨는데 너희 술사니까, 너희들이 술사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려내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너희들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인데 만약에 그러지 못할 때는 너희 다 죽이겠다. 이랬습니다. 도박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술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주 중대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11절에 보면 그 술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 물으신 것은, 왕이 우리한테 물어본 것은 희한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희한한 일이다. 왜? 없는, 아주 그 발견할 수,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겁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러니까 육신이 없는 신, 육신이 없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하겠습니다. 육신을 쓰지 않은 그런 그 신이라면 모를까? 우리로서는 왕이 지금 묻는 걸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육신이 없는 신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술사들이. 자기들이 남들이 꾼 꿈을 알아맞히기도 하고 또 각종 병자도 고치고 뭐 많은 그 능력을 행해 봤지만 도저히 당신이 꾼 꿈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아니고 우리 술사들이 아니고 육신이 없는 신이나 그건 알 수 있는 일이지 우리는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술사들이. 그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나라에서 잡혀갔던 다니엘. 다니엘도 그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술사의 대접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그 말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말을 듣고 당황한 거죠. 왜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왕에게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일을 알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을 좀 달라고 해놓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가지고 자기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의 친구 아벤느고와 또 사드락과 메삭과 그 세 친구가 있잖아요. 그 세 친구를 만나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워서 하나님에게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그 꿈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가지고 그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얘기들입니다. 보시면 알지만 다니엘서 2장 31절에 이랬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우상은 우상인데 머리만 정금이에요. 금입니다. 머리가.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종아리 다리입니다. 다리는 철이요. 그리고 그 발은 보니까 얼마나 철이고 얼마나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상의 꿈을 꾸셨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맞췄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상이 어떤 신상을 꾸었다는 건 이제 맞춘 겁니다. 근데 그 신상이 나타남과 동시에 또 이런 현상도 같이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 왕이 보신 즉 그 꿈을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뜨인 돌 그 말은 공중의 돌 그 말이에요. 공중에 떠 있는 돌이 공중에 떠 있는 돌이 그 신상 그 신상에 무엇을 친다고 그랬는가 하면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하겠어요. 그걸 깨트림에 그럼 철과 진흙이 뭉쳐있는 발을 쳤다는 거예요. 다른 데를 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머리나 가슴이나 이런 데를 친 게 아니고 종아리를 친 게 아니고 발을 쳤습니다. 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발을 쳐서 깨뜨렸다. 그랬습니다. 언제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왜 발을 쳤는가 하면, 발이 바로, 오늘날, 유럽에 남아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들을 이제 쳤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는 뒤에 이제 설명을 자세히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드림에, 그래가지고 부숴뜨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꼭대기에 있는 신상까지 다 부서져 버렸어요.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이 불려가는 곳이 없었고 바람에 불려가는 개처럼 순식간에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허무하잖아요. 그 타작마당에 있던 저 부스러기가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날아가 버리면은 흔적이 없어지잖아요, 흔적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신상이 그냥 흔적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돌, 공중에 떠 있다가 신상에 발을 때린 그 돌이죠. 돌만은 안 날아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 그러는가 하면 그 돌은 온 땅에, 온 세계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계라는 말은 잘못 번역된 겁니다. 온 세상에 그래야 맞습니다. 이게 조금 이따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나이다. 아주 특별한 꿈이었던 거죠. 그걸 이제 봤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근데 그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꿈이라는 걸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준비한 얘기입니다. 그게 39절부터 이제 쭉 해설을 하는 거, 다니엘의 해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 신상과 그 일어난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일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또 무엇을 예언한 것인가, 또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일들을 갖다가 예언한 것인가 하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기 이전에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일을 인간 세상에 가르치고 행하실 때에는, 천국의 일을 인간 세상에 알리고 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영으로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오셔가지고 천국의 일을 가르치고 행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난 2000년 동안 뭐 오늘날도 많지만 육신으로 세상에 나타난 인간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느니 또는 하나님이라니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현혹해서 재림 예수와 하나님의 행세를 했던 자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자들이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그들의 재물을 뺏고 또 육신을 탈취하고 그리고 자기의 종을 삼아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거예요.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거짓 하나님 또는 거짓 재림 예수들에게 속아가지고 일생을 망치고 말할 수 없는 처참한 피해를 받곤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한 단면입니다. 그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그렇게 종말론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또 재림예수라고 이러고 떠들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인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여자들까지 거기에 가세를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여러분들 살고 계신 동네에 어떤 아줌마들도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재림 예수라고 자기가 그렇게 황당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그러나 현실입니다. 그것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림 예수는 결코 육신으로는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 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2000년 전 예수가 나타났을 때에도 예수는 육신으로 나타났었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그때 예수는 솔직했습니다. 어떻게 솔직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겠다. 내가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는 것을 너희들이 보거든 천국이 임한 줄 알라. 이러고 가다를 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가지고 성령을 힘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고 단 성령, 즉 하나님입니다. 육신을 오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성령. 그 성령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걸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자를 고치거든. 천국이 임한 걸 알아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병자 고친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고친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는 예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절 끝날이니까 초막절 끝날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때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뭡니까? 생명수의 강이죠. 그 생명수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생명수와 성령이라고. 근데 그 일반 교회들은 그것도 잘 몰라요. 생명수와 성령이라는 걸.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일어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 말은 예수가 한 이 말은 그를 믿는 자의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즉시 받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장차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을 것을 그렇게 얘기한 거다. 그랬어요? 그래놓고는 과로하고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은 성령을 주는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는 육신으로 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와가지고는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뭐 육신으로 나타나가지고 무슨 어떤 교주니 뭐 목사니 또 무슨 교회 무슨 장로니 뭐 지도자니 하는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성령을 준다고. 내게 와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런 황당한 큰 소리를 치는 인간들이 수도 없잖아요. 예수도 못준 성령을 갖다가 육신으로 왔을 때는 예수도 못 줬더니 성령을 이들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좀 미치미치한 사람들 아닙니까? 또 거기에 속아가지고 성령 받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쫓아다니면서 돈과 육신을 다 바치는 그런 멀쩡한 인간들이 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 예수가 나 아직 성령을 못 준다. 그 장차 이제 너희들이 날 믿으면 장차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육신으로 가가지고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 가르침도 안 줍니다. 그래서 예수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오시는, 이름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모든 걸 가르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걸. 육신이 아닙니다. 또 똑같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하시리라 이랬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한다. 진리가 뭘까요? 말은 쉽죠, 진리. 근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럼 뭐, 진리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아, 그건 무슨 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지. 또뭐 구원 준다는 얘기겠지.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그럼 막상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자는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가 성령으로 와야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뭐길래 성령으로 와야 그걸 가르쳐 줄까요? 그 이런 겁니다. 진리는 구약 성경에 시편 119편 142절에 시편 119편 142절에 하나님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진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이 진리라면 하나님 법은 뭘까요? 하나님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옛언약의 법이 있고, 둘째는 새언약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언약의 법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러고, 새언약의 법은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또는 예수님의 계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계명, 율법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세율법은 뭐 대충 아시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에 예수가 가르쳤다고 하는 그리스도율법, 즉 새언약의 법. 이건 신기하게도 지구상에 아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아무도 그걸 알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지구상에는 그 법을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그 그리스도의 법을 아는 사람이 없을까요? 감춰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회들은 많은 종파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다 우리 종파만, 우리 교파만 그리스도의 법, 즉 예수님의 법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지킨다 이럽니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 율법을 모른다는 걸 조금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진리다. 그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진리가 뭔가 봤더니 성령이래요. 성령.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게 뭘 받는 거예요? 진리를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성령이 왜 진리인가? 성령이 어떻게 진리인가? 그럼 간단하잖아요. 성령 받는 거는. 뭐 성령을 받아도 되는 거죠. 뭐. 근데 그 성령의 진리라고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뒤에 설명합니다.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하겠습니다. 셋. 증거하는 이가 셋이에요. 뭘 증거하는 겁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를 증거하는 게 셋이에요. 이 세 가지가 진리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시대에 모세의 율법을 증거하는 게 몇 가지였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증거하는 것이 613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증거하는 것이 613가지였어요. 구약시대에는. 그게 뭐예요? 모세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인, 진리를 진리라고 하고 성령이라는 걸 증거하는 게 뭐예요?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법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 성령의 법이라고, 성령의 법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가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법이 진리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세원약 때에는. 그런데 그것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 고대 이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그 성령은 뭐 하나님의 영이죠.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물과 피라 그랬어요. 그럼 물은 뭐냐?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침례라 그랬습니다. 그 침례를 갖다 물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서는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거듭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요한에서 5장 8절에서 얘기하는 물은 침례입니다. 그 침례가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세원에게 진리. 그리고 그 뒤에 피라고 했습니다. 피. 이게 무슨 피일까요? 예수님의 피죠. 그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피라는 거. 근데 과연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피인데 이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무슨 피라고 그랬는가 하면 속죄 피라고 얘기했습니다. 속죄. 예수님이 속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럼 십자가에서 흘리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속죄 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이 피를 또 줬어요.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이 피는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그 속죄 피가 아닙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와 속죄의 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언약의 피, 이도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럼 과연 여기서 지금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얘기한 피가 속죄의 피냐 아니면 언약의 피냐 어떤 걸까요?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는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7절 네, 13절이 아니라 물론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속이라는 말은 죄사함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데서는. 그래서 구속 곧 죄사함 받았다. 뭘로? 예수님의 피로.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는 뭡니까? 죄사함을 주는 피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얘기한 죄사함을 위한 속죄를 행하셨다 하는 그 피, 그거는 예수님의 죄를 속죄를 받기 위해서 뿌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라 하냐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엄배덤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자기의 피를 갖다 뿌렸어요. 뿌렸는데 어떻게 뿌렸는가 하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서 속죄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속죄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대제사장이잖아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거예요. 근데 단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피는 예수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피가 아니라 누구를 속죄하기 위한가요? 성도들을 속죄하기 위한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누구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이거는 에베소서 1장 7절은 성도들의 죄사함을 준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예수의 죄를 속죄한 거예요. 그럼 예수의 피를 가지고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겁니다. 사해 준 거예요. 그럼 성도들의 죄를 사해 주는 이 피는 무슨 피일까? 예수의 피 중에서. 속죄죄의 피냐? 아니면 무슨 어떤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유월절 피냐? 또는 안식일 피냐? 어떤 피냐 이거죠. 그걸 알면 이게 풀리잖아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몰라요.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을 읽어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분명하게도 예수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의 죄사함 주는 피가 무슨 피입니까? 화목제의 피죠. 이해가 안 됩니까? 화목제의 피로다가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에서는 뭐 유월절 피를 가지고 죄사함 받는다. 이따오 소리를 하고 또 무슨 안식교 같은 데서는 뭐 안식일 피로다가 죄사함 받는다.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모든 기독교 일반 기독교들은 뭐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다. 왜 그럴까요? 안 보이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에 화목제의 피로 죄사함을 준다는 그 말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나오는 그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라고 한 그 언약의 피는 무슨 피일까요? 화목제의 피죠. 죄사함을 주는 거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신기하고도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는가 하면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였고 그 머리에다가 잠드는 신을 부어줬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믿었습니다. 오늘까지 설마 그랬을까? 또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이겠지.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지난 수천 년 동안 그 요한일서 2장 2절하고 요한일서 4장 10절하고 마태복음 26장 28절이 귀 연결된 얘기라는 게 왜 이해가 안 됐을까요? 성경을 500독, 1000독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보이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벌에서 모세율법을 못 지키고 심판을 받았겠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IQ가 높은 사람들이. 여하튼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가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지혜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데로 말이 번졌습니다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영으로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영으로 오셔가지고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육신으로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또 선지자를 세워놓고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영으로 꿈을 통해서 가르치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12절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 12장 6절입니다.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또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맞습니다. 꿈으로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꿈을 통해서 가르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 기독교인들은요, 꿈꿀 때마다 질색을 합니다. 질색을 해요. 그러면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는다고. 아, 이따오 소리를 떠들고 있어요. 어디 금식한다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또 기도할 때 계시 주고 음성 준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선지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니엘도 꿈을 통해서 또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통해서 예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 2장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은 첫째는 금머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나라. 근데 바벨론은 기원전 605년부터 기원전 605년부터 기원전 539년까지 존속하던 나라입니다. 제국이죠. 나라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이 역사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메대 파사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그건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연합 세력을 이루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제국을 점령한 겁니다. 그게 이제 539년에 나타나가지고 언제까지 존속을 했는가 하면 기원전 331년까지 존속을 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이제 페르시아 왕, 즉 바사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유대 나라를 그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또 성전을 개축하고 그 이런 그 역사를 했다는 그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 예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메대 파사 국이 기원전 331년까지 존속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331년에 헬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알렉산더 대왕, 이제 그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헬라, 저 그리스죠. 헬라가 제국을 이제 주관하게 됩니다. 그게 기원전 331년부터 168년까지입니다. 기원전. 왜 그런가 하면 168년에 로마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 헬라, 그리스의 대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전 유럽 일대를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가 하면 기원전 168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로마가 이제 그 후에 기원 후 476년까지 존속했다가 멸망을 합니다. 로마가. 근데 여기서 이걸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로마는 엄정히 따지면 기원전 168년에 생겨가 76년에 멸망한 건 아닙니다. 로마의 일부가 멸망한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졌었잖아요. 근데 기원 후 476년에 멸망한 건 서로마입니다. 서로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예언에 나오는 열 발가락, 그러니까 10개 나라로 갈라지는 겁니다. 열뿔 또는 열 발가락 이렇게 얘기하는 그 10개국으로 갈라지는 것은 서로마가 갈라진 거예요. 그 동로마는 그냥 존속했던 겁니다. 계속 비잔틴 제국으로다가. 그래서 이제 그걸 존속하다가 그 나라도 결국 이제 저 멸망을 합니다. 오스만 투르크에 따라서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서 그게 지금 오늘날 터키 전신입니다. 그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그들도 멸망을 합니다. 언젠가 하면 기원 후 1456년에 동로마도 멸망을 합니다.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이제 그러나 이 신상의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해석에 나오는 그 종아리가 철의 종아리가 없어지고 발과 열 발가락이 나타난다 하는 것은 서로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 발가락이 나타난 것이 언젠가 하면 바로 10개국으로 로마가 갈라진 게 기원 후 476년입니다. 그때 이제 서로마가 10개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발과 열 발가락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 열 발가락은 열 나라입니다. 근데 그 열 나라가 만들어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세 나라가 없어집니다. 보통 이제 뒤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다니엘서 2장 39절부터 왕은 곧 금머리인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오. 요거는 이제 은으로 비유한 메데파사 나라죠. 그리고 셋째로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게 이제 셋째가 노쇠로 비유하는 헬라죠. 그 다음에 넷째로 나타난 나라는 철로다가 비유했던 것이죠. 이게 로마입니다. 그래서 철과 같은 나라가 같으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로마 나라가 왕께서 또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그랬어요. 몇 개로? 10개 나라로 10개 나라로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 같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 얼마나 진흙인 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냐 그랬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진다. 일곱 개 나라는 든든하고 세 개 나라가 부서진 것이죠. 그 세 개 나라는 어떻게 부서졌는가 하면 교황 이교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교황에 대항하다가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동코트, 다음에 헤루라이, 반달, 또 세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곱 개 나라가 남았죠. 그 일곱 개 나라가 바로 이제 오늘날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그리고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이제 독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곱 개의 나라가 아직도 건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중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였은즉 왕이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본 것처럼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 일곱 개, 열 개 나라들이 형성할 때 다른 이민족들끼리 이렇게 합쳐가지고 섞여가지고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틀이다. 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10개 나라 중에 7개 나라가 절대로 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까지도 그 나라들이 건재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476년이니까 그건 500년이잖아요. 그건 1500년 가까이 건재한 겁니다. 합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더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묘한 일이죠. 그런 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이 열왕의 때에, 그렇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열왕의 때라는 게 뭡니까? 열나라 시대에, 그런 얘기입니다. 열나라가 건재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열나라가 언제까지 존속하는가? 그 준비한 얘기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열나라가 언제까지 존속을 하는가를 알아야 이 나라들이 존속하는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이 나라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바와 마찬가지로 유럽의 대표적인 일곱 개 나라입니다. 그 나라들이 지금까지 건재해요. 근데 단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요? 서기 1994년 1월 1일부터 유럽은 경제통합, 즉 EU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단일 경제권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기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화폐를 통일시켰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지난 1500년 동안이나 합치지 않던 그 열 발가락 중에 남은 일곱 발가락이 드디어 합쳤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 경제가 통합됐다는 건 뭡니까? 살림을 합쳤다는 얘기죠. 한 집 살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국경입니다. 근데 국경도 사라졌어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유럽에 가면 전부가 이 EU 공동체에 소속된 나라들은 국경이 없습니다. 자유항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국경이 없어지고 경제를 통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살림, 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명분을 뭐 아직 명분은 남아있다고 얘기하겠지만 그건 실질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리스 사건으로 아주 골치를 앓았던 것도 바로 그런 일 때문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2002년 이후에는 완전히 그 열 발가락 중에 남아있던 일곱 발가락이 그렇게 합치지 않던 일곱 발가락이 합쳐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합쳐지기 직전에 그랬잖아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이 열왕의 때에 그랬잖아요. 그럼 일곱 발가락이 합쳐지기 이전에 그런 얘기입니다. 합쳐지기 직전에 또는 그 이전에 그런 얘기예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는가 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울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모르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는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때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뭘 했습니까? 언약과 율법을 줬던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과 나라를 세울 때에는 언약과 율법을 줍니다. 즉 언약의 법이죠. 언약과 언약의 율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에도 모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 하나님의 법이죠. 그걸 잘 지키면 너희들을 내 백성을 삼아주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이게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시킨 대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니까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에서 언약을 맺었죠. 그때 언약을 맺을 때 뭘로 맺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을. 그러면 언약의 피를 뿌리는데 바로 화목제와 번제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화목제와 번제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의 피입니다. 유월절 피가 아닙니다. 언약의 피는 절대로 유월절 피 가지고는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보 같은 그런 그 소리에 속지 마세요. 또 안식일 피 가지고 언약을 맺는 법은 없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또 십자가에 매달리는 피 그거 가지고 언약을 맺는 법은 없습니다. 모세 때에 무슨 십자가가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화목제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모세 때의 모세 율법은 그림자요. 참 것은 실물은 참 형상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의 언약을 화목제에 피를 뿌렸으니까 언약의 피로 신약 시대에도 화목제에 피를 뿌려야죠. 그게 새 언약의 피입니다. 입증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축사한 포도주를 먹으면서 먹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예수님의 피인데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주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피가 무슨 피라는 얘기예요? 죄사함을 주는 피라는 얘기예요. 그 죄사함을 주는 피가 언약의 피입니다. 근데 죄사함은 아까 보니까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뭘로 죄사함을 줘요? 화목제사로 죄사함을 준다 그랬잖아요. 화목제사로 죄사함을 준다. 그래, 죄사함을 주는 피는 무슨 피일까요? 화목제사의 피죠. 그렇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 이해가 절대 안 될 거예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죄사함은 화목제사의 피로 죄사함 되는 것입니다. 엄연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 그러니까 죄사함을 주는 게 뭐예요? 언약의 피죠. 근데 그 죄사함을 주는 피가 무슨 피라고 하는가 하면 요한일서 2장 2절과 4장 10절에 화목제의 피라고 나와 있잖아요. 화목제사로 언약, 죄사함 준다. 그러니까 언약의 피가 뭐예요? 새 언약의 피가. 화목제의 피죠. 그런 것이지 무슨 유월절 피가 무슨 유월절 피입니까? 신기하죠? 그게 왜 그렇게 안 보였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하시는 일을 철저히 감추신다. 이 새 언약이 와가지고도요. 여러분들이 희한한 걸 아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걸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랬어요. 성령 받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침례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죄사함 받으면 성령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날 3,000명 침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침례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것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게 직접 구원 받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를 기독교인들은 전혀 몰랐잖아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침례는 뭘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게 감춰져 있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아, 이거를 갖다가 화목제사로 죄사함 받아라 이렇게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죄사함은 화목제로 받는다고 누가복음 요한일서 2장 2절과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다 화목제를 쏙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 받아라. 그리고 성령 선물 받는다. 아, 이렇게 기록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가 있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숨겼던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억했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려. 왜 이렇게 기록합니까? 성령으로 침례 받는다고. 그냥 물로 침례 받고, 물로 침례 받고 화목제로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왜 이렇게 어렵게 기록을 하냐고요. 감추느라 그런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요, 사도행전 8장 12절과 17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는 또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침례받고 안수를 받으니 성령 받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침례받고 안수를 받으니 성령 받더라. 뭐가 빠졌어요? 화목제로 죄사함 받는 게 빠졌잖아요. 왜 이걸 자꾸 빼놓을까요? 하나님이 기록마다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8절에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구원을 받은 고넬료 가족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기록했어요? 성령을 받으니 침례를 주더라 이랬어요. 성령을 받으니 침례를 주더라. 뭐가 빠졌어요? 화목제로 죄사함 받는 게 빠졌잖아요. 왜 화목제가 빠집니까? 그걸 왜 빼놓냐고요? 이상하잖아요. 비밀 중에 비밀이기 때문에 그걸 빼놓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똑같은 일이 사도행전 19장 3절부터 7절에도 나와있고 사도행전 19장 3절부터 7절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럼 침례만 받으면 성령 받을까요?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사도행전 전체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이 화목제사의 피로, 화목제사의 피로 죄상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하나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까마득하게 하나님부터 속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걸 감추십니다. 뭐 하려고 그래 감출까요?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감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누구에게만 줍니까? 구원 받는 자에게만 줍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 뭐라 그랬는가 하면 다니엘서 44제 2장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럼 언제입니까? 기간적으로 1994년 이전이죠. 1994년 이전입니다. 그리고 거의 임박해서겠죠. 그래서 1988년에 하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상홍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가 써놓은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 샘책이라는 그 책 제1장에다가 예루살렘의 회복과 40년의 예언 이런 얘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내용은 조금 복잡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런 제목이 그런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1988년에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예루살렘입니까? 시므리서 12장 22절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1988년에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므리서 12장 22절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이 뭡니까? 새 언약의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1999년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왜 사람들은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시므리서 8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나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리서 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것이니 내 법을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 그럼 이건 새 언약의 법입니다. 새 언약의 법,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저희가 누굴까요?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이 되는 자들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마음과 생각에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법은 어디다 기록했습니까? 돌판과 책에다가 기록을 해줬죠. 율법책에다가. 그런데 이거는 새 언약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알 리가 없잖아요. 이건 기록함을 받은 자 외에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받은 자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와 나라 사람과 나라입니다. 나라. 교회가 아니에요. 나라입니다. 그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 하나님을 뭐 별도로 알으라고 그걸 가리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기 마음속에다 그걸 기록해 준 분이거든요. 새 언약의 법을 기록해 준 거예요. 자기 마음과 생활 속에다가. 그러니까 알죠. 그걸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뭘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기록한 그 법이 무슨 법인가를 알면은 그걸 아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인가를 구별하는 거예요. 시편 25편 10절에 시편 25편 10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약과 증거 율법입니다. 증거를 지키는 자를 구원하고 사랑하시는 것이다. 또 진리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약과 증거인 율법을 주는 겁니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가리켰고 모세 때에도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가리켰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때에도 성령이 오셔가지고 가리켰고 조금 전에 다 입증을 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 와야 된다. 육신으로 와가지고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으로 와서 가르친 겁니다.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만 아는 것입니다. 나라와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아니 최소한도 뭐 몇십만 명, 뭐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은 돼야 나라가 있냐. 그래야 그게 백성이지. 뭘 몇십만 명, 몇백 명 모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 나라라고 하고 뭐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멍청한 거죠, 멍청해요. 나라라고 해서 무조건 백성이 많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가장 영성하기 때문에,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택했다고 했잖아요. 가장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1998년에. 그러니까 뭐가 나타났습니까? 새 언약과 새 언약의 법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새 언약의 법이 뭔지, 새 언약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또 그걸 누가 가르쳤는지 까마득히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각종 기사이적이 나타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이렇게 한다. 그게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에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에서 사단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사단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을 만들어 봐라.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을 만들어 봐라. 그럼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겠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또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돌멩이로 떡을 만드는 거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곳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뭘까요? 진리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겁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라는 거. 이거 사람들이 자꾸 음식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음식이 아닙니다. 그거를 먹고 살았던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출애굽할 때 입고 나왔던 옷들이 또 신발이 전혀 낡거나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증표하는,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거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그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이 이유는 왜 그렇게 나타났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알게 하려 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 이거를 알게 하려고 그런 게 기사이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사이적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천국은 뭐예요? 기사이적을 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지상에 무슨 도사나 술사나 또는 무당이나 또는 신선이나 이런 사람들도 죽은 사람 살리고 또 사이비 교주들도 또 사이비 교회 목자들도 죽은 자 살리고 병자 고치고 기사이적을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입니까? 거기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은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 그 말씀이 뭡니까? 그걸 또 모르죠, 기독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런 멍청한 소리 하고 있어요. 말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4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야 그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붙잡으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죽지, 죽습니다. 봄은 죽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시계명 돌판입니다. 또 새언약에 와서는 새언약의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죽은 자를 아무리 많이 살렸더라도 또 병자를 아무리 많이 고쳤더라도 그들이 새 언약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안 줬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목적은 뭡니까? 새 언약의 법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새 언약의 법,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좀 길어졌어요. 다니엘서 2장 44절 끝에 그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 하냐면 이랬습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공중의 돌입니다. 공중의 돌을 철과 돌이 철과 놋과 진일과 은혜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의 일을 함께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공중에 뜨인 돌이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럼 공중에 뜨인 돌이 뭘까요? 공중에 떴다고 말은 하늘이다 거예요. 하늘에 있는 돌. 돌은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8절에 반석은 하나님이요. 이사야서 44장 8절에 하나님은 반석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베드로를 보고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만 반석일까요? 아니죠. 사도교의 성도들이 다 반석입니다. 어디에 있는? 공중에 있는. 공중이 뭐예요? 하늘이잖아요. 그래, 하늘에 있는 반석입니다. 그것들이 뭘 쳤어요? 그 반석이 열 발가락을 친 것입니다. 그 열 발가락이 뭡니까? 그 유럽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바벨론으로부터 내려온 종교적 사상의 유전입니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든 전세계 기독교의 기본 교리와 사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는 일요일 예배를 해야 된다. 태양신성 믿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세워야 된다. 천주교. 또 부활절이라는 걸 만들어서 축제를 해야 된다. 헬라 문화입니다. 무수히 많잖아요. 그런 모든 기독교에서 지키고 있는 모든 교리와 종교 사상이 전부가 바벨론으로부터 메데파사 헬라로마로 이어져 내려온 그 열 발가락까지의 종교 사상입니다. 그거를 깨트려서 없앤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걸 깨트려 없앤 사람들이 있었는가요? 없었잖아요. 뭐 안상홍 주인의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들이 다 깨트렸다고 그래요. 깨트렸을까요? 아니죠. 자기들도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하고 있는 예배를 자기들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깨트렸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부활절 자기도 하고 있잖아요. 또 유월절 자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유월절은 자기들만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자기들보다 먼저 시작한 게 누굽니까? 유월절을 여호와의 증인 교회죠. 또 그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유월절 지킵니다. 견문이 짧아가지고 몰랐던 것 뿐이죠, 그 사람들이. 어쨌든 그 외에도 많은 게 있잖아요. 무슨 부활절이네, 오순절이네. 또 심지어는 뭐 11조 헌금까지도 그게 말이 됩니까? 오늘날 11조 헌금 받는다는 게? 그런 짓들까지도 다 흉내를 내면서 그 신상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앞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단 한 가지도 남을 수가 없잖아요. 남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날아간 격과 같은 거죠. 그렇게 없어진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돌이 마지막에 태산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 2장 35절에 나옵니다. 태산은 뭡니까? 높은 산 그 말입니다. 그 높은 산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뭐 제일 높기야 뭐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겠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전이 있는 산, 시온산입니다. 전이 있는 산이 가장 높다. 그렇습니다. 그 태산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그리고 세상에 가득하더라. 세계라고 그랬는데 세계 아니고 세상입니다. 세상에 가득하더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뭐 지난번에 제가 입증을 해드렸어요. 세상이 이스라엘이라는 것도 몰라요, 사람들은 또, 기독교들은. 명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상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 이스라엘에 가득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에 가득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천국. 바로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거기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이 신상의 예언이 언제 끝난 겁니까? 1998년부터 이제 2028년까지 그 예언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이제 모든 게 끝입니다. 1989년부터 2028년까지 그것이 이 신상의 끝이에요. 예언의 끝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예언의 끝이 되는 거죠. 그게 신상의 예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